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?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을 힘도 숨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.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. 나보다 더 힘들겠죠.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. 난 할 수가 없어.